저 위를 넘지 못한 밑에 고개 숙여 지나가. 우리 뒷공원이면 보고 따라오다 탈선 빗나가 긴박한 시간 지난 날 많은 걸 챙길 필요 없어 여유 챙겨. 내가 사는 new line new area get you. I'm trying, I'm holding, I'm rolling my waves. I'm counting wins on the grand line. 기준을 올리고 몰리는 모두가 brave but they can't pass me. I'm the red line. Just sing along, I'm dancing on the thin line. 더 크게 더 다 따라 부를 top line. 밤새도록 gon' play. I can do this all day. Cause we don't give a fuck. 우리 선을 그어 top line. 그 누가 coming on my top class. 더 높은 사이어 got a car. More car go. 범디기디 범범범범 top line 위에 박자 타지 우리 show. 하하하 light 뜨거 뜨거 we about to blow. So we go 는 흐려지는 빗고리로 뒤로 흐르는 시간 속으로 영원한 이 순간 never detour to 두 눈을 꽉 감아도 느낄 수 있다 홀린 듯 따라 부르 top line 끄떡거린다 whiskey로 대로 intoxicated razzle dazzle 터지는 방언들은 classic 내다 뱉는 대로 뒤틀린 maybe you Steve 비트는 time travel. Look at me now, how about now you can't deny. But we still running on this way cause I'm never satisfied. 이미 야만한 사람 다 끄덕이지만 the reason why 아직 내 기초 몸이 짙었어 여전히 kept my speed on top. Ain't nobody can do it like us. Sorry 날 따라 올라 멀었다 배울 나 거기 attention 여전히 넘쳐 passion 뒤에서 이만한 대수라고 내뱉음 대답은 널 탱이가 없어 question. I'm trying, I'm holding, I'm rolling my waves. I'm counting wins on the grand line. 기준을 올리고 몰리는 모두가 brave but they can't pass. Top line, 위만보다 못.